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아실 때는 땅을 치며 후회하련만. 어차피 가신다면 이름마저 잊으리. 정주고 내가 오늘 너무나도 사랑했기에. 무정한 당신이 내 마음 꾸짖으니 야속하고 우울하지만